우리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한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41번째 광야 누정 가운데 41번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강론한 신명기 말씀의 일부죠. 여기서 모세는 특별히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훗날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비슷한 선지자, 즉 나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다 라고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 120년 생애를 살펴보면 40년씩 총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 40년, 40년 1기, 2기, 3기의 생애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1기, 2기, 3기의 모습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양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1기, 2기, 3기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제1기 40년이죠. 한 살부터 40세까지 1기의 40년. 바로 이 기간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었던 기간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었던 기간. 이 기간은 바로 예수님의 사생애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기 40년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온, 한마디로 말해 모세의 사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첫 40년의 생애는 예수님의 사생애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기 모세, 모세 이름의 뜻이 나오죠.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즉 모세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져냄, 구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또 등장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구원자입니다. 즉 모세는 그 이름부터 예수님을 정확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세의 이 일기 40년 그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아기 모세를 가리켜 어린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2기 40년이죠. 모세의 2기 40년, 40세부터 80세 사이입니다. 바로 이때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다. 바로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출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의 2기 40년이 보여주고 있죠. 모세는 자신의 나이 40세가 되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할 마음을 품은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보시면 나이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제를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몰래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 행동이 무엇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은 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내가 이들을 구원할 구원자다. 깨닫길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이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본 자손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멘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7장에 모세의 행동을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이 2기 40년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여시기 전 광야로 나가 40일간 굶주리시며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사건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굶주리시며 사단 마귀의 시험, 훈련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 노정을 훈련 과정을 통과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3기 40년이죠. 80세부터 120세까지. 바로 이 기간은 광야 40년의 노정을 이끌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노정 40년을 이끌었던 기간이 모세의 마지막 3기 40년이죠. 바로 이 기간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죽으심,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기간이다. 모세의 제3기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노정을 걷게 한 지도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생애는 곧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 부활의 역사를 정확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3기 40년 기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예표로서의 기간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모세의 3기 40년은 예표하고 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했죠. 틈만 나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고난을 줬어요.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또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40년 내내 늘 모세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 또한 당신의 공생의 3년 내내 백성들의 비난과 조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제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라 소리쳤죠. 또한 마태복음 27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희롱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3기 40년은 예수님이 당하신 죽으심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죽으심의 예표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어요. 그냥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죽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었듯이 바로 모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죠. 또 세 번째, 모세의 삼기 40년은 예수님이 겪으신 부활의 예표도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부활의 예표. 신명기 34장 6절 말씀 보시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이 없는 거예요.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7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무덤이 사라진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죠. 근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그의 무덤은 사라지고 바로 모세가 부활했다는 증거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모세는 정확히 그의 몸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변화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또한 예표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해당되어 있어요. 변화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모세의 3기 40년은 또한 예표하고 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이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모세의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받고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도 일어났었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시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예표.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3기 40년 동안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며 대화를 나누었던 유일한 중보자였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대화했던 중보자의 역할 모세가 감당했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3기 40년의 생애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면하여 히브리어 파님 엘 파님입니다. 파님 엘 파님. 파님은 얼굴이란 뜻이죠.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런 뜻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또한 민수기 12장 8절은 같은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대면하여가 또 나오죠. 히브리 원어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면하여는 페, 엘, 페입니다. 페, 엘, 페. 페가 무엇입니까? 입이에요. 입술. 이번에는 입과 입을 맞대고 대화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댈 뿐 아니라 입술끼리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마주보고 서로 입을 맞대고 대화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버지 하신 일을 속속들이 대면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밀하게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시한 대로 난 그대로 행하노라. 모세는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모세뿐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도 그에 해당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죠. 그리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 너는 내 종 순, 메시아의 예표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세,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본받는 존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성향, 성품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표가 가능한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라서 행동하고 예수님이 지니신 인격을 함께 지닐 때 선지자 모세와 같이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소중한 인물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내 말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내 성품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져야 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요한복음 10장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가 결국 예수님, 하나님 그 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행동을 따라 살 때 우리도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죠. 이 말씀처럼 이제 오직 구속사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말하고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다음 주 한인축제 때 이 말씀을 전심을 다해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변화를 얻는 신의 성품에 마지막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송하시고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님을 닮고 예표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